가슴 답답하게 고민하지 마. 때가 되면 잘 풀릴 거야. 사랑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있잖아.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. 때가 되면 꼭 만날 거야. 아하, 우리네 쿵짝 인생 멋진 영화처럼 잘 살아보자. 인생이 별거 있냐, 사랑이 별거 있냐, 어차피 한 번 사는데 내 인생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. 신나게 살아볼란다. 남 나오면 쳐들어간다. 공자라 짝짝짝짝.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. 사나이 가는 길 쿵짝 인생 멋지게 살아볼란다. 우리네 쿵짝 인생 멋진 영화처럼 잘 살아보자. 인생이 별거 있냐, 사랑이 별거 있냐, 어차피 한 번 사는데 내 인생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. 신나게 살아볼란다. 남 나오면 쳐들어간다. 공자라 짝짝짝짝.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. 사나이 가는 길 쿵짝 인생 멋지게 살아볼란다.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. 쿵자라 짝짝짝짝.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. 사나이 가는 길 쿵짝 인생 멋지게 살아볼란다. 사나이 가는 길 막지를 말아.